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부르네 진근한 그 이름. 나라 은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멋지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진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손 곁에 서울요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용한 그 시기 지리요 인기는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도움지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진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의 목소리. 못난 자식도 종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 없이 스스럼 없이 그 품속에 안겨 들며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. 슬픔이 없이 하루 한시도 못 사는 우리 맘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